켜놓고 어디 한번 말해봐요. 나에게 뭐를 원하는지. 때로는 부딪히고 눈물도 흘리지만 사랑이란 그런 거 아닌가요? 그 누가 말했든가 산다는 것이 끝도 없는 방황이라고. 그래서 인생은 연극이요, 그래서 사랑은 예술이요, 고로 사는 거야. 나는 그것이